어제 마음은 파랗게 또 멍들고 상처 나온 마음은 아프지 않아서 고칠 생각하지 않나. 어렵다리 오늘 꿈에서라도 널 세상 끝에서라도 널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다면 내일이 없어도 난 괜찮아. Yeah. 이리저리 또 헤매이고 널 찾아 너를 찾아서 뛰어봐도 내 방은 찾지. 네 목소리